정말 이럴 거라면 널 만나지 않을걸. 그때는 왜 난 몰랐었을까. 그렇게도 사랑했던 너라서 나는 널 운명이라 여겼던 거야. 정말 사랑했으면 다시 만나지 말걸. 그때는 왜 난 몰랐었을까. 사랑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바보였기에 전부였었지. 널 만나서 세상 모든 게 행복했어. 나에게 네가 전부였었어. 너를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 말 꼭 하고 싶었어. 정말 사랑했다면 우리 만나지 말걸. 그때는 왜 난 몰랐었을까. 사랑을 하는 것만으로 나는 바보였기에 그때 넌 내 전부였었지.